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인디아 전국 준비위원회 결성식이 7일 뉴델리에서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결성식장 정면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인디아의 여러 정당 단체 인사들이 참가한 결성식에서 연설자는 2017년은 위대한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5돌, 위대한 김정일 각하의 탄생 75돌, 경애하는 김정은 각하께서 조선의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의 높이 초대되신 5돌 시대는 뜻깊은 해라고 하면서 다양한 활동으로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경축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나아갈 때 대하여 강조했습니다.